so good to be back. And there's something I want to say. Are you ready? Now, drop the beat, yo. 그때 좀 날 좀 맞춰 바라고 조금 서둘러 좀 살짝 바라고 좀 더러워 스카바기바기 진짜 뭐 조금 사양이었고 그때 좀 더러워 막 무지고 하고 Satu.